없었지만 It's been a long, long day 오늘따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걸까 진심으로 웃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에 가짜 웃음으로 도배돼버린 하루 내 기분은 시속같이 all day 아마도 something makes me up and down 네가 떠나 Which is right.